김용남 동지,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기관 일꾼들이 3일 조선노동당 제7회차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찾아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.